이 시간에는 노래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저곡은 병사를 사랑하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. 그러면 말해주리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땅과 병사. 땅 지켜 아물 세우네 아 병사의 마음 한치의 땅 구거 사연도 많다 전사들 한치 땅 피로 지켰네 아 나의 조국을 다시 잃지 말자고 청춘도 바쳐 생명도 바쳐 결정을 벌려 끝까지 지키리라 그 넋을 따라 이 한 몸 바쳐 끝까지 지키리라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오대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우정 2장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.